бүх үндэстнийг дагуулдуулах тун. Итээхү ариун сүнсний нэрээр тэдэнд баптизм хүртээ. Эзэн танартай хамт байх болтугай. Матей бичсэний дагуу Сэмэдэний ариунлаас уншуулла. Харин Есүс харин 11 шаин Галилийн зүг Есүсийн тохирсон үйл өд явав. Тэд Есүсийг хараад түнд мөрөгөөж зарим нь харин эргэлзээс байлаа. Есүс төхөж ирээд тэдэнд Тэнгэрийн газар дээрх бүх ирэх мэдлийг надад өгсөн. Иймээс та нарыг яв бүх үндэстнийг тагалдуулаг түн. Итээхү ариун сүнсний нэрээр тэдэнд баптизм хүртээ. Танартай тушаасан бүгдийг минь захийн биелүүлэхийг тэдэнд заа. Карактун үйн төгсгөл хүртэл би танартай үргэж хамт байх болын гэж залдав. Кэтэ 11 제자는 갈릴레아 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즈니 욱. 샘베츠카노. 오늘은 바스 넥스밍 바이링 우드로 벤. 야마르 바이링 우드로 벤. 토울링 아리움 난딩 구르발링 이크 바리움 드르 아리움 구르발 믿은 티 힌트 백어웨 체크 아리움 순스 티 인 아리움 구르발링 인는 인 구르윙 아틀랑이 뭔 요에 구르윙 아틀랑이 온 체크 아리움 순스니 адлан бүгдээрээ хэмбэлээ ти хэмбэлээ бурхан байна ти эцэгч гэсэн бурхан Есүс гэсэн бурхан ти ариун сүнс гэсэн бурхан байна бид үүнд итгэж байгаа юм маши чухал бидний итгэлийн сүр байна та нар бүгд үүнд итгэж байгаа ти бас амархан Харин үнийг бид үнийг ойлгож чадахгүй тийм гайхалтай талт нууц гэж хэлж байгаа. Талт нууц. Энэ нь яг ачаал билээ гэвэл тандраа үнд итгэж гисэн ч хорогогийн хүмүүс нь үнд эргэлзэтэй байдаг. Дэлхий дээр хэдэн бурхан байдгүй. Нэг бэ нү. Тэ, царин ганц нэг 탱기르 프랑 벤티 하링 베티 야가 탱기르 프랑 이책 예수스 에륜순스 북대레 탱기르 프랑 게츠 헤치카베 운이 아소트 군바스 배가 열랑고야 에클레드 자 들리 샤신부르 보르칸 이틱틱티 되게 샤신부르 닝닝닝 보르칸 베노 비드운디 틱틱티 차린 간스 탱기르 브랑 비드니 이틱 배가 티 부사든 유플레 보르칸 비시 데르위드 탱기링 보르칸 가즈링 보르칸 달랭 보르칸 나르니 보르칸 사르니 보르칸 얀센스 보르칸 게 보드덕 베이스 하린 빛 운 디틱틱구 처린 간스 탱기르 브랑 북딕 부테이슨 나르치기슨 사르치기슨 달라이치기슨 가르치기슨 가르치기슨 탱기르 부테이슨 융 게츠 보드적 티 팀 우츠르스 비드 팀 요만트 슈트득구 운디득득구 인 비드니 이틀 배가 하린 티걸 예수슨 야마르베 예수슨 훈베노 보르칸베노 보르칸베노 훈베노 인 군 비시겠죠? 쿵벤티 파스 보르칸벤 인 예수스는 언슬락 예수스 볼 훈치스 훈 볼로 보르칸벤 인 마시 초클 이틀 자리만 예수스 주게르 훈게츠 버드덕 보르칸 비시 특별 인 야마르칸 게벌 유대추드 네 파스 크루보긴 훈마스는 예수 주게르 훈벤 게츠 버드덕 하린 비트 예수스 볼 탱기르 브네후 탱기르 브란티 아딜 니근 게츠 보드적 운 이득자가 인 야가 죽을 왜 개벌 예수 주게르 쿵 베이슨 볼 주게르 이슈 스벤 탱기르 브네후 게 담줄 죽었음 빈테 아딜 쿵 팀 우트라스 주게르 투니 욱 선섯 볼른 툰 이득게 해렉구 그럼 나스바라 도스 니근 게츠 보드 다친 하린 빈드 팀 비시 티 유대 주든 예수 주게르 예수 쓴 주게르 이슈 줄렉치게스 버드 저거 하린 빛 예수트 이티크츠가 없으라스 예수세스 탱기르 브라니 가르쳐 찾든 예수 탱기르 브니 하이리 탱기르 브라니 울틀릭 가른 팀 오탁 팀 티게트 자리만 봤 싱긋 실자가 아 예수슨 탱기르 브라니 후 오치라스 탱기르 브라니스 조금 더셔 베이다 네 탱기르 브라니한테 약 아틀랑 비시 제가 하린 탱기르 브라니 후 기득 팀 우긴 오특은 인벤 아훈 후 훈배가 그걸 훈 야마르웨 후치크슨 훈벤티 엠팅부시 티 아훈 우크르베슨 벌 후치크슨 우크르벤티 야마에 가르뜩구 티 팀 우치라 탱기라부랑 에치근 탱기라부랑 베슨 벌 후치크슨 늘플레 탱기라부랑 티 이 무트가르 탱기라부랑이 후가치 일자가 티 아틀랑 탱기라부랑 기득이 길게네. 자, 되게 아리온순스니 틀라르. 하늘 여름 비드 북대레 아리온순스께서 탱기르 브랑게스 우득득득득 하링 자림은 바스 인게 틀득군 바스 배가 아리온순식 헨 야울슨 배. 탱기르 브랑 야울슨 예수스 야울슨 비 탱기르 브랑이 한슬 야벌 아리온순식 다나티 길게인 다나르 굴레기레 기승티. 되게 운익 선스트 여기서 보듯진 아 에리온 순순 예수님 우근도 어렸던 자르치식 탱기랄 치식 팀 니금 배나 되게 예수세스 죽은 더트 벤 게츠 보듯덕 하린 이는 운은 байхгүй тийм. Өнөөдөр Есүс юу гэж хэлсэн бэ? Аль дээр ингэж хэлсэн. Эцэг ку ариун сүнсний нэрээр тэнд баптизм хүртээ. Үнийг сонсвол эцэг ку ариун сүнсний энэ ялгаа бэнгэц бүтдөг чинь үү? Бүгдээрээ адлан энэ адлан байна тийм. Үнийг мэдлэгдэг. Тэгээд ер нь Есүс ч гэсэн ариун сүнс ч гэсэн бүгдээрээ Тэнгэр өвөрнийг үжилж байгаа юм уу? Илэрхийлж байгаа юм уу? Хамт ажиллаж байгаа. Бүгдээ хамт байдаг. Үнийг фрэнч зөвшөөрөхгүй бол үнддэхгүй итгэхгүй бол бид христчин болж чадахгүй. Тэ? Христэд итгэхгүй ариун сүнс биднийг дагуулж байгаа нь итгэхгүй. Тийм үү? Эцэг ариун сүнсэнд итгэж байгаа нь бидний итгэлийн маш чухал суурь. Ийм итгэлээр бид одоо Есүсээс Тэнгэрийн бурааны гарын бас энэ сүмийг ариун сүнс дагуулж байгаа гараад энэ Тэнгэрийн бурааг бидний дагуулж явж байгаа гэж мэдрэн. Тэгээд ийм хахилтэй итгэлтэй борсон бидний ийм итгэлийг итгэлийн тухай түр зүр тунгаан бодцгоо юм. Энэ ариун гүрвэлд итгэхэд бидний амьдрал яаж өөрчлөгдсөн бэ? Одоо ариун сүнс бидний дагуулж байгаа итцэгэн үү? Тэгэхээр төрөслөн госчудад үний хэлтлээ таяат хэч үг. Сам Есүсний нэ өнөрөн мусын төчгөрэжөө. Самиэлчи төчгөрэжөө. Самиэлчи мусын төчинжи аашинаё,여러분. 말 자체도 엄청 어렵죠. 네. 이게 한 문이라 또 딱 뜻이 안 되는데 어쨌든 세 분의 위격이 일체다. 하나의 몸이다. 그래서 세 위격은 누구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죠.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 하느님 아들 예수님과 성령 이분이 이 세 위격이 한 분이시다. 한 분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신비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들이 믿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느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여러 명 있다고 생각했죠. 각 종교마다 하느님도 있고 또 옛날 사람들은 태양신도 있고 뭐 달의 신도 있고 바다의 신, 땅의 신 다 막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들어내신 창조물일 뿐이다. 하느님은 단 한 분 뿐이신 우리 하느님 아버지 뿐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세 분이 다 하느님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다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인간일 뿐이다 얘기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당연히 하느님이라고 믿고 이렇게 배웠고 따라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인간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한 번 하느님을 보신데 왜 예수님도 하느님이라고 하는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느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냥 인간이었을 뿐이라면 예수님이 그 전해준 말만 하느님의 참 하느님에 대해서 전해준 말만 들으면 되고 예수님 아무 그냥 소용없이 사라져가는 인간일 뿐이라고 이제 여기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그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걸 알게 됐는가?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아버지 것을 전해준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그리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대해서 그를 드러내실 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분이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느님보다는 조금 못한 그런 존재 아니냐. 인간보다는 조금 낫지만, 인간보다는 좀 낫지만 하느님보다는 못한 그런 반인반신의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예, 아들도 사람이죠. 아버지가 사람이면 아들도 사람이죠. 그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소가 뭐를 낳나요? 송아지를 낳죠. 소를 낳죠.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낳는 게 아니죠. 사람이 사람을 낳고 하는 것처럼 하느님이 아버지고, 그리고 그 하느님 아들이라는 그 말의 뜻은 하느님에게서 하느님이 낳았다.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설마 뭐 하느님 이렇게 배불러고 이렇게 난 그런 뜻은 아니죠. 그렇지만 같은 그런 본질하신 존재, 그거를 하느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성령을 예수님께서 파견해 주시죠.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 기다려라.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약간 좀 하느님의 종, 천사 뭐 이런 급으로 낮춰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성령은 좀 더 급이 처지는 그런 존재로 느껴지나요? 아니죠. 그리고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똑같이 그 모든 일들을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고 이 교회를 지금 이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거지 어떤 천사나 무슨 누구의 다른 존재의 이끄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 있고 하느님을 들을 수 있었던 거고, 또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그 성령의 이끄심, 하느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 생활을 계속,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앙이 어렵고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긴 하지만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많이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줬다는 거 기억하면서 그 신비로운 놀라운 하느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느님은 어떤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